조금만 늦게 나왔다면 버스 대신 택시를 탔다면 아마 우리 아프지 않았을지 몰라. 어떤 용기를 내서 생전 처음 본 너에게 왜 그리 들이댔었는지 아파하게 될 줄 모른 채 미안해 내가 널 찾아서 정말 미안해 날 사랑하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해 미안해 운명이라고 믿고 싶었었나 용기에 생전 처음 본 나에게 그렇게 웃어줬던 거니 아파하게 될 줄 모른 채 미안해 내가 널 찾아서 정말 날 사랑하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미안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면 처음 너를 만난 그 자리엔 나 사랑할 테니까 운명이라 믿을 테니까 미안해 널 놓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널 계속 사랑해서 계속 믿고 싶어서